대화 한국어 버전 물리와 거인 아주 먼 옛날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사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아주 가난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걱정이 많았죠. 어느 날 밤 여보, 우리 내일 먹을 음식 남아있어? 아니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호박 아껴놓은 게 몇 조각 있거든요. 그걸로 수프를 만들어 먹으면 돼요. 딸내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때라 잘 먹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살다간 우리 불쌍한 몰리 굶어 죽겠어. 어쩌면 좋지. 돈을 좀 더 벌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누워있던 농부의 딸 몰리는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몰리는 아버지를 너무나 돕고 싶었죠. 그래서 산딸기 같은 열매라도 따기 위해 숲속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죠. 숲에서 딴 열매를 가지고 오면 팔 수도 있고 남은 건 먹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부모님이 잠든 걸 확인한 몰리는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으로 간 몰리는 하루 종일 걸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해가 지기 전 아름다운 과수원을 발견했죠. 그곳에는 산딸기와 여러 가지 과일이 가득 열린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우와, 정말 근사한 과수원이네. 여기서 과일을 따가면 되겠다. 이걸 가져와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 잠깐만. 몰리는 과수원 옆에 있는 거대한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그 집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훨씬 크고 거대했죠. 이상하다. 크기를 보니 저 집은 거인들이 사는 집 같은데. 그래도 과일은 가져가야 해. 몰리는 겁먹지 않고 가서 씩씩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거인의 아내가 문을 열었죠. 누구시죠? 여기에요, 부인. 세상에. 거인의 아내는 아주 친절했어요. 그녀는 몰리를 집으로 초대했죠. 그리고 몰리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만큼 과일을 가져가도록 해. 하지만 빨리 떠나야 해. 감사합니다. 엄마, 저 사람 되게 배고파 보여요. 저녁도 좀 대접해요. 네 아버지 오시면 어쩌려고. 너희 아빠 사람 싫어하시잖니. 잘 알면서. 하지만 엄마, 진짜 배가 많이 고파 보인다고요. 뭐하니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알았다. 여기, 남편이 인간을 좀 싫어하니까 빨리 먹고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 서둘러. 몰리는 아내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기 시작하려는데 거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인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직 어린 여자예요, 여보. 우리 딸의 또래라고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요, 아빠. 부탁이에요. 아내와 딸의 성화에 거인은 속임수를 생각해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부탁한다면요, 그래야지. 괜찮아요. 겁먹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자고 가도록 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집으로 돌아가요. 해가 지면 숲은 아주 위험해서 다칠 수 있어요. 그럼 그 여자애는 오늘 네 방에서 자면 되겠다. 그렇지? 그럴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내가 그쪽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받아요. 우리 딸애한테는 황금 목걸이가 있거든. 근데 지금은 황금 목걸이를 가진 게 없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어요. 거인의 아내와 딸은 아버지의 친절에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영리한 소녀였던 몰리는 거인의 갑작스러운 친절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거인의 딸이 잠들었을 때 몰리는 몰래 일어나 커다란 베개를 이불 밑에 밀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거인의 딸이 하고 있던 황금 목걸이를 자기가 눕는 자리에 두었고 꽃 목걸이는 잠든 거인의 딸 가까이에 두었죠. 잠시 후 거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거인은 누가 자신의 딸이고 누가 몰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냄새를 맡아 두 사람을 구분했고 꽃 목걸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몰리라고 생각했어요. 거인은 딸을 때리고 세게 흔들었어요. 거인의 딸은 잠에서 깼어요. 아빠! 뭐야? 네가 왜 거기 있어? 너 둘의 목걸이를 바꾼 거야? 아빠, 거짓말한 거예요? 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딸아. 거인은 화가 나서 우는 딸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무서운 눈빛으로 몰리를 노려보았죠. 몰리는 다급히 숲으로 도망쳤어요. 몰리는 아주 빠르게 최대한 멀리 밤새도록 달렸죠. 그렇게 달리다가 무너져버린 다리가 있는 절벽에 도착했죠. 절벽 옆 나무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어요. 몰리는 몸이 작아 아주 가볍고 날렵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밧줄을 잡고 몸을 날려 절벽 반대편으로 건너갔죠. 잠시 후 한 왕국을 발견한 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알아낸 것이 있었어요. 거인이 왕국의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서 다시는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벽의 다리를 무너뜨렸다는 거였죠. 거인은 너무 무거워서 밧줄을 타고 넘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몰리는 그곳의 왕을 만나기 위해 궁으로 갔어요. 그래서 네가 거인을 속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페아. 이젠 저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거인을 우리 왕국에서 영원히 쫓아내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자의 무기인 칼을 빼앗아 버리면 놈도 힘을 쓸 수 없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너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거인에게 붙잡히지 않고 숲을 가로질러 너의 부모에게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제가 거인의 칼을 빼앗아 보겠습니다. 네가 해보겠다고?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뭐든 해보겠습니다. 거인을 이미 한번 속여봤으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너에게 약속하마. 네가 거인의 칼을 빼앗는다면 너와 너의 부모가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페아. 그럼 거인의 칼과 똑같은 가짜 칼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거인의 집으로 향한 몰리는 해가 지고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거인의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죠. 몰리는 거인의 침대 위에 걸려있는 칼을 꺼낸 후 자신이 만든 가짜 칼을 걸어놓았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왕의 병사들에게 거인의 진짜 칼을 던져주었죠. 칼이 떨어지는 소리에 거인은 잠에서 깼어요. 그는 몰리를 붙잡았죠. 너, 감히 네까지 인간이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이런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뭐, 아까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번엔 어림도 없다. 내가 혼주를 내줄 테니 각오하시지. 어떡해요? 솔직히 어떻게 혼을 내야 할지 잘 모르죠, 그쵸? 과연 그럴까? 네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디 말해봐. 내가 만약 지금 너의 상황이라면 넌 나를 어떻게 혼주를 내줄 생각이지? 일단 당신을 부엌으로 데려가서 바늘과 실, 개와 고양이, 가위가 든 커다란 자루에 당신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 자루를 못에 매달아 놓고 숲에서 튼튼한 지팡이를 구해와서 자루를 그 지팡이에 묶은 다음 온 숲을 돌아다니며 끌고 다닐 거고요. 아프겠다. 아주 제대로 혼줄이 나겠죠? 그거 아주 좋군. 너도 그렇게 해주지. 거인은 몰리를 넣은 자루를 매달아 놓고 나무 지팡이를 구하러 갔어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몰리는 자루 안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냈고 자루는 심하게 꿈틀거렸어요. 그로 인해 냄비와 프라이팬이 떨어지면서 거인의 아내가 잠에서 깼죠. 부엌으로 온 그녀는 꿈틀거리는 자료를 보았어요. 이게 대체 뭐야? 당신 남편이 우릴 여기 넣었어요. 원한다면 당신도 놀라운 마법을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당신 남편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보이는데요? 제발요, 어떤 마법이 보이는지 얘기해줘요. 부탁이에요. 말해줘요. 그러려면 당신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알겠어요. 들어갈게요. 거인의 아내는 자루 속에 있는 생명체가 어떤 마법을 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안에 있던 몰리는 가위로 자루를 길게 잘라냈어요. 거인의 아내가 들어왔고 몰리는 재빨리 바늘과 실을 꺼냈죠. 그리고 작은 구멍만 남긴 채 꿰매버렸어요. 부인, 부인은 제게 친절하셨지만 당신의 남편은 정말 심술구자요.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히고요. 남편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보세요. 그리고 몰리는 도망쳐버렸어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거인은 자루를 막대에 묶어서 끌고 다니려 애를 썼어요. 자루 안에 들어가 있던 거인의 아내는 작은 구멍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이 하찮은 인간아, 내가 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겠다. 난 인간이 정말 싫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일어나기 전까지 널 멀리 데리고 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지. 거인의 아내는 가위로 자루를 잘라 밖으로 나온 후 그곳에 서 있었어요. 자루를 끌고 가려던 거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뒤를 돌아본 그는 화가 잔뜩 난 채 자신을 노려보는 아내를 봤어요. 당신! 다시는 인간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우리하고 약속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여자애가 내가 아끼는 칼을 몰래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그냥 가져갔으면 다시는 그 칼로 인간을 해치지 못할 텐데. 자업자득이지. 그 칼은 그냥 내가 없애버려야겠어요. 안 돼, 여보. 난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였단 말이야. 거인의 아내는 거인의 칼을 내다버렸어요. 하지만 진짜 칼은 몰리가 이미 왕의 병사들에게 줘버렸다는 걸 둘은 알지 못했죠. 왕은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몰리의 부모를 자신의 왕국으로 모셔오도록 했죠. 그리고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넓은 들판도 주었어요. 몰리와 그녀의 부모는 다시는 굶는 일이 없었어요. 몰리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재치있는 영리한 소녀였어요. 무시무시한 거인이 위협을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은 그런 용기 덕분에 좋은 일이 가득 생기게 되었답니다.